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쉰토돌세 즈음하여 네팔공산당 막솔레닌주의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이 10일과 13일 성명들을 발표했습니다. 성명들은 김정일 각하께서는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 사상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시고 그것을 당 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노동당을 자주적 대가 또렷한 당으로 단 한 번의 노선상 착오도 없이 사회주의 업을 승리의 한결로 향도하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시었다고 격찬했습니다.